백두산 졸새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 속에서 한 생을 변함없이 조선노동당을 받들어 온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노래경웅 안호춘과 중앙동물원 작업반장 노래경웅 김순옥,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연구사 박사 부교수 류경옥이 7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리하는 김종운동 측에서는 생일을 맞는 공로자들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.